이 시간에는 너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땅크병의 너래. 탐욕으로 피조진 철강 우리의 땅크 나간다. 영맹이 화신들이 한 번 구르면 적지는 불바다 되리. 우리는 용감한 조선의 땅크병. 성열의 돌파구는 우리 지킨다. 언제나 땅크가 지킨다. 철의 생발곡은 폭풍의 날개, 도시는 강타의 주목. 천지를 진담하는 통목소리는 우리의 승리 함성. 우리는 용감한 조선의 땅크병. 최후의 돌격선이 우리 서 있다. 언제나 땅크가 서 있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행사의 노래. 지켜본다 지켜본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대동강아 노를 지켜 싸우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청대. 한자루 총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쉽게 쉽게 바다는 그 심정은 모르리라. 선열들 피 가슴인 총대에 운명을 맡긴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 알 수 있으리 총대의 무게를. 이 땅에,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이 실려 있는 이 초, 이 초 한 자루에 스민 무게 그 얼마더냐. 혁명의 몫이 어린 총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러하느리, 그러하느리 목숨 같은 총대를. 이준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고 불길 불길 발리라도 웃으면서 헤쳐가리. 우리 장군님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를 지키는 못지 못하리, 못지 못하리 혁명의 총대를. 조국의 운명 실려 있는 사회주의 총대를 높이 들리라, 높이 들리라 영원한 승리 위해.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